도 걷다오 여기 널 봤어 여전히 잘 지내 보인 네 모습 익숙한 perfume and still I miss you 내게 주던 미소 딴 사람 차에 타고 편하게 팔짱 끼고 웃는 너 너의 사진 훔쳐보고 나서 삭제를 누르고 전화할까 고민에 빠지고 숨이 벅찬 하루가 다 너 때문 바로 잡은 마음 길어봤자 몇십 분 내 맘에 네가 그린 낙서를 지우는 게 아직 싫은가 봐 널 지운다 너의 그림자 되어 매일 따라다니고 지친 어깨를 감싸며 한 발 더 다가가면 두 발 더 도망가 아직도